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? 1번. 내일 갈 거예요. 2번. 오늘 가고 싶어요. 3번. 8시에 일이 끝나요. 4번.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.